고집스러운 나를 이해해줘.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서툰 내 맘을 oh, oh, yeah, yeah, yeah, yeah. 좋아하긴 하지만 아직 내겐 준비가 필요해. Yeah, 조금씩 다가갈게. 아직은 서툴지만 사랑은 기적 같아서 내 맘을 움직여주는 마법 그런 거야. 사랑해 조금씩 눈을 뜨는 거야. Fall in love, love you. 속에 너와의 추억들이 가득한 걸.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설레는 기분 oh, oh. Fall